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는 제27차 아프리카 동맹 국가 및 정부 순회자 회의에 13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여성의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아프리카 인권의 해 2016년을 기본 의제로 하고 대륙의 정치, 경제적 통합, 평화와 안정, 지역의 발전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한 실천적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는 이번 순회자 회의가 모든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요리 속에 훌륭한 성과를 거두리라는 확신을 표명했습니다. 아프리카 동맹 및 성원국들과의 진선협조 관계를 가일층 강화 발전시켜 나가려는 우리의 확고부동한 입장을 재확언하면서 이번 순회자 회의가 아프리카의 번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기를 바란다고 축전은 지적했습니다.